다윗은 입을 열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1절에 보면 내 입에 재갈을 먹이겠다. 2절에는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가 입을 열게 된다면 선한 게 나올 수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었겠죠. 그는 자기 앞에 있는 악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게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린 혀의 무서움, 입으로 범죄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압니다. 때론 우리가 말하기보단 잠잠하기를 선택하는 게 영적으로 지혜로운 처사일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죠. 이거 다윗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다윗이 오히려 의식적으로 하기로 결정한 것은 묵상이었습니다. 3절에 개역성경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에 라고 말합니다. 묵상하는 것. 그는 속에서 불이 나지만 하나님을 묵상하기로 결정합니다. 여기에 3절 하반절에 개역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죠. 화가 바라니 라고 말하는데 그 스펄전은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묵상은 기도의 보모요. 기도는 묵상의 자녀입니다. 다시요. 묵상은 기도의 보모요. 기도는 묵상의 자녀입니다. 묵상은 이중의 유익을 지니고 있죠. 먼저 그것은 선한 생각들을 마음속에 주입하고 그리고 나서 그 생각들을 기도로 표출시킵니다. 묵상은 먼저 기도할 사항들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를 내게 제시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할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묵상은 기도하게 하는 힘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들은 묵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합당합니다. 묵상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4절부터 이어지는 기도는 바로 이 3절의 묵상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먼저 구한 게 뭡니까? 자기의 종말과 남은 인생의 길이를 알게 하셔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십사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4절 말씀이죠. 이것을 알게 되면 인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아는 거죠. 헛된 일에 분주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가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내 약함을 아는 것은 진정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은혜입니다. 이런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단순한 인생 무상이 아닙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있을 때에만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7절 말씀입니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 진정 발견할 때 이 고백을 하게 되겠죠.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자신이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욕을 보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8절에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 그 마음 때문에 다윗은 자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통찰을 가집니다. 자기 죄를 살피는 일을 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게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심령 속의 죄를 살핌으로써 혹시 어리석은 자들에게 우리가 욕을 당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살았다면 어찌 오늘날과 같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그토록 교회가 욕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예였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1절과 2절에서 입을 열지 않는 이유를 9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오면 주께서 이를 행하신 연건이니이다. 바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입을 열지 않겠다는 것이죠. 조지 뮬러는 사랑하는 아내가 치명적인 자기 아내가 치명적인 류마티스로 병석에 눕게 되었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내의 시간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삶이든 죽음이든 아내와 저에게 가장 좋은 대로 해주십시오. 소중한 아내를 다시 일으키시는 것이 저와 아내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면 아내가 아무리 아파도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의 거룩한 뜻에 변함없이 온전히 만족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의 아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뮬러는 아내의 장례식 설교에서 시편 119편 68절을 읽고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잠잠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이 꾸준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태도로 소개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믿음과 은혜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가 무엇보다도 더 사모해야 할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앞에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분명히 아는 것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0절과 11절에 그것을 표현합니다. 징계 가운데 있는 자가 잠잠할 것은 아주 당연하고도 합당한 태도죠. 징계를 잘 받는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유익을 얻어야 할 대상들이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쓴뿌리를 가지고 그 징계를 대하죠. 다윗은 징계를 경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주의 징계는 사람의 영광을 좀먹음 같게 없어지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을 징계를 통해서 꺾으십니다. 자신감을 낮추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누군지를 보게 만드십니다. 다윗은 지금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하죠.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눈물로 탄원합니다. 그러나 여기 그의 놀라운 자기 정체성 고백이 나오죠. 그는 개기옥 거류자로 산다고 그는 말합니다. 개기옥 나그네인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소유도 없이 애착이나 미련도 없이 길을 가는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실상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 고백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3절에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저는 없어지게 될 존재지만 주님 그 전에 저는 회복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기뻐하고 싶습니다. 이게 멋진 죽음을 기대하는 다윗의 소박한 고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향한 여러분의 소원과 고백은 어떤 것이 될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도 어쩌면 다윗처럼 잠잠해야 할 때가 더 많은지 모릅니다. 우린 너무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들,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리고 선한 것이라는 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 잠잠할 수 있는 거고, 잠잠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이 나고 화가 나고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결심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묵상하자. 하나님을 묵상하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우리를 더 깊은 분노와 화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기도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다 행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선한 것이기에 저희가 좀 잠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선하시다 하며 참 하나님을 묵상하고 거기서 깊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